몰아치는 캄캄한 밤에 저 멀리 떠나버린 나의 친구야. 지금은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너무도 그립구나. 별들이 반짝이는 바다에 쏘면 밀려드는 파도 같은 인생이구나. 어디서 무얼 하든 나의 친구야, 너의 꿈 잊지 마오. 그늘진 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우려마. 저 하늘이 무너져도 우린 뭐든지 할 수가 있어.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 너의